Yo, I don't know why, but just got a really good feeling about today, yo. Come on. Good feeling. What else do I need? Nah. 오늘은 왠지 good. 웬일인 건지 get. 감추려 해봐도 들켜버리잖아. 오늘 컨디션 뿌듯 느낌 제대로. 오늘은 왠지 기분이 confident and 좋은 기운. I don't need no golden rollie. 발에 나만 보면 놀래. BB 필요 없고 가자. 또 버릇에 좀 깊고 나가. Hey yo, you know you like me. 오늘 장난 아니야. 내가 말했잖아. 모두 다 보고 반할 거라고. 좋아할 거라고. 누가 봐도 알아. 정말 핫하잖아. Everyday 오늘따라 장난 아니야. Look at me now. Look at me now. 내게 빠져들게 될 거야. 쉽게 될 거야. Look at me now. Look at me now. Everyday 오늘따라 장난 아니야. 오늘따라 숨이 막혀. Yeah, I feel so good. 완전 기가 막혀. 네가 징징대도 나는 상관없어. I shine bling bling so bright. 너만 믿고 싶어. 어디를 가도 절대로 넌 할 수가 없지. Put your hands up, feel so good. Feel good. 나를 봐, cause I look so good. Yeah. Eyes on me, 다 쳐다봐. 내가 어디 가는 타. 오늘 장난 아니야. 내가 말했잖아. 말했잖아. 모두 날 보고 반할 거라고. 좋아할 거라고. 누가 봐도 알아. 정말 핫하잖아. Everyday. 오늘따라 장난 아니야. Today, right? It's all good.